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저만 노동계급과 측명원들의 결의 모임이 5일 평양의 주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직명일꾼들 노동자들 직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셨으며 자력자강을 혁명 승리의 보금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2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을 안아온 대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